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태도는 달라져요.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태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찬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으로 살도록 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아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하나님은 나의 맘에 찬양 들어볼게요. 맞아요. 선생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날마다 말씀하시니까요. 다시 한번 이 곡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내 마음에 사시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행동, 태도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매일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절하고 친구들과 또 사이좋게 지내고 양보와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통해 나타내세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맘에 찬양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내 맘에 사시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의 맘에를 부를 때, 옆 사람과 손뼉을 치다가 살아계시네를 부를 때는 일어서서 부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맘에 살아계시네. 모두 정말 잘했어요. 살아계시네 가사를 부를 때 일어서면서 하니까 정말 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든대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리라 믿어요. 이제 지난주에 들어본 주님이 흘리신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친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받았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고맙다고 말하겠죠? 생일이 되면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시편 107장 8절. 시편 10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의미는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벌 받게 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기적을 베푸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악기, 즉 나팔, 심벌즈, 캐스터네츠 등 악기를 손으로 만들어 연주하는 흉내를 내며 반복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때요? 재미있겠죠? 자, 그럼 손동작을 움직이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선생님은 나팔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읽어볼게요. 뿌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아멘. 저희는 잠시 찬양, 찬양.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소개도 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1번 아르헨티나, 2번 러시아, 3번 브라질, 4번 콩고. 우리는 선교 찬송 스톱 불러보세요. 영어 버전으로 들어보고 듣는 동안 우리 친구들 모두 생각해 보아요. 이제 정답을 알아보는 시간이네요. 그럼 어느 나라인가요? 뭐라고요? 브라질이요? 맞았어요. 바로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은 파우 브라질이라 불리는 나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요. 종족은 유럽계 백인 54%, 혼혈 39%, 흑인 6%, 마지막으로 아시아계 1%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브라질은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아마존 밀림이 있는 나라로 유명하지요. 국토의 93%는 열대지역에 속하는데 기후는 북부의 열대기후와 남해 기선이 지나는 상파울로 이남의 온대기후로 나뉘어요. 기온은 열대지역에서 연중 26도 이상 유지되고 기온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대요. 그런데 온대지방에는 겨울철,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기도 한답니다. 많은 탐험가들이 이곳을 여행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아직도 문명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대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종교 역시 다양하대요.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바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어린이 구원 찬송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들어볼게요. 지난주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간단히 줄거리를 들려줄 거예요. 5살 된 허드슨은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 허드슨은 비록 몸이 약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었지만 자상하고 멋지신 엄마 아빠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지혜롭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어요. 어느덧 허드슨은 17세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며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성경 읽거나 또 기도하는 생활마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멀리 여행을 가시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어요. 누나인 아말리아에게도 이야기를 하며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하지만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허드슨은 어머니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허드슨은 어머니를 보려고 문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테일러는 소리쳤어요. 알고 있단다. 어머니는 허드슨을 끼워넣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네가 말해줄 소식 때문에 정말 기쁘단다. 어? 어떻게 아셨어요? 누나가 말했나요? 아니... 어느 날 네가 구원받도록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네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이렇게 깨달았단다. 어머니는 허드슨이 그 작은 책을 읽고 있을 때도 허드슨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허드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허드슨은 기쁨을 나누고 싶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허드슨은 누나 아멜리아와 함께 더욱 놀라운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허드슨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주님께 주 위에 찬양 다 함께 들어볼게요. 요셉과 그의 누나인 아말리아가 한 일은 바로 주일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 전한 것이었어요. 와, 정말 멋지고 대단하지 않나요? 허드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항상 옳은 일을 하기 원했어요. 어느 날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구했어요. 사랑해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중국으로 가거라. 중국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의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는 아침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가 한 일들을 할 일들은 또 많았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이 찬양 듣고 다시 올게요. 언어를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중국어까지 공부했대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선생님은 입이 크게 벌어지는데요. 정말 대단한 각오를 한 것이 틀림없네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였죠. 딱딱한 침대에서도 잠을 잤고, 심지어는 땅바닥에서도 잠을 잤어요. 선교사는 어느 곳에든지 잘잘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허드스는 중국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소식일까요? 그 다음 시간에 오면 들려줄게요. 아쉬워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아요. 허드슨이 5살 때부터 그리고 13살, 17살 이후로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는 것을 보니 선생님도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까지 한데요. 여러분과 또 선생님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며 기도하기로 해요. 그리고 실천해 보는 건 어때요? 선생님도 이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